보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새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그래 나는 잎을 타고 놀았죠. 어젯밤엔 달빛도 아빠의 웃음처럼 나의 창에 기대어 보글이 날 채워줬어요. 그래 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